경의하는 김종훈 원소님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째에 점하여 제중조선인 총연합회에서 17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형령의 성산 백두산에서 발지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위대한 형령가로 성장하신 김종일 대원수님께서는 장구한 기간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영원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중조선인 총연합회와 전체 제중동포들은 동서고금 거는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수령복, 장군복, 위인복을 대두리어 누려가는 김일성, 김종일 민족의 남다른 특존과 행운,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경려하는 원수님의 영도 따라 해외동포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반드시 펼쳐나갈 굳센 의지에 넘쳐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선군조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 자주화 위협의 승리를 위하여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